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점에서 남아프리카 움프말랑가주 주체수상연구소조 결성식이 진행됐습니다.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결성식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. 움프말랑가주의 각계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. 결성식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 측에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.